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HK 월드 라디오 일본의 일본말 첫걸음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레슨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에 진행을 맡은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할 이충혁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에 대해 함께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번 강좌에 등장하는 대화의 주인공은 일본 만화를 아주 좋아하는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방콕에 있는 대학에서 일본어 학과에 다녀서 간단한 일상 회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고장에서 일본어를 배우려고 도쿄의 대학에서 1년 동안 유학하게 됐습니다. 제1과에서는 안나가 대학에서 튜터인 사쿠라와 처음으로 만납니다. 튜터란 유학생의 공부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학생입니다. 사쿠라는 일본어 교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1과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私は 안나です. 저는 안나입니다. 하지메마시테. 私は 안나です. 하지메마시테. 사쿠라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ちらこそ。 그럼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はじめまして。私はアンナです。 はじめまして。さくら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ちらこそ。 대화내용을설명해드리죠. 먼저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란 뜻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인데요. 상대방이 하지메마시테 라고 하면 같이 하지메마시테 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私は 안나です. 저는 안나입니다. 네,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私 는 저 라는 의미고요. 와 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주제가 무슨 뜻인가요? 네,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테마를 말하는 거죠. 주제는 주어일 때도 있고 또 주어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와타시, 저가 주제인 동시에 주어이기도 하죠. 안나 는 안나, です 는 저는 안나입니다 처럼명사 A 는명사 B 입니다라고말할때명사 B 의뒤에붙입니다. 명사 B 는 this 와함께수러가돼서요. A 와 B this 가되는거죠. 그럼제가자기소개를하면하지메마시테와타시와이춘경です가되는거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이름을넣어서자기소개를해보세요. 사쿠라는이어서이렇게대답했습니다. 하지메마시테사쿠라です。 네, 어떠세요? 아시겠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쿠라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사쿠라는 왜 와타시와 를 붙여서 와타시와 사쿠라です。저는 사쿠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네, 일본어에서는 주제나 주어가 문맥상 확실할 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와타시와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말하는 사람이 사쿠라 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생략을하는것이자연스럽죠. 말할필요가없는데도와타시와를연발하면자기주장이강한것처럼들립니다. 일본에서는자기주장이강한것은별로좋지않은느낌을줍니다. 그런가요? 그럼저도와타시와를너무많이쓰지않도록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안나는이렇게말했습니다. 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 자기소개를할때앞으로좋은관계를가집시다라는의미로사용합니다. 그밖에도상대방에게뭔가부탁하거나의뢰할때마지막에붙이는표현으로도사용을하죠. 네, 아주 편리한 표현이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죠. 그럼 천천히 발음할 테니까 연습해 볼까요?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네, 어떠셨는지요? 그뒤에사쿠라는이렇게말했습니다. 고치라코소. 저야말로라는의미입니다. 사쿠라는 안나의 든든한 선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제1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私は안나 です. 저는 안나입니다. 初めまして. 私は 안나 です. 初めまして. 사쿠라 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ちらこそ. 다음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가르쳐주십니다. 도쿠나가 선생님은 20년 이상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어 문자에 대해서 가르쳐주십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일본어에는 문자가 세 종류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안나입니다. 와타시와 안나데스 라고 일본어로 쓸 때 명사인 저, 와타시 얘는 한자를 사용하고 와, 나, 데스의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에는 히라가나를 사용합니다. 동사나 형용사는 한자와 히라가나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안나처럼 외국어는 가타카나로 표기를 합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한음절을 한 글자로 표기합니다. 일본어의 모음은 아, 이, 으, 에, 오 의 다섯 가지이고 자음은 아홉 가지입니다. 일본어는 모음만 사용하거나 또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음절이 됩니다. 그 밖에 이 있습니다. 이제 교재나 홈페이지를 보시고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이춘경 씨 의성어 의태어 아시죠? 그럼요. 닭 울음소리인 꼬끼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어에서는 닭 울음소리를 고케꼬꼬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는 특히 의성어 의태어가 많은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만화에도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 일본말 첫걸음에서는 여러 종류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장구 소리인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타악인 쯔즈미, 장구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 그렇군요. 봄. 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춘경 씨의 어깨를 가볍게 치는 소리도 퐁이라고 하고요. 또 팝콘이 터지는 소리도 퐁입니다. 아주 재밌네요. 잘 외워두었다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뽐이라는 의성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初めまして. 私は アンナです. はじめまして. サクラ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ちらこそ.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안나는 오늘 뭘 느꼈을까요? 오늘은 인사할 때 모두들 머리를 숙였지? 그런데 악수는 별로 안 한다네. 태국하고 비슷한데?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된 시리즈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와타시와 안나데스. 저는 안나입니다. 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